like it real, baby. Yeah, yeah. Cash, cash, cash, cash, cash. Someday we vanish, vanish. Cause 이 순간을 즐겨. Every Monday, let's play. Every Tuesday, we dance. Wednesday, we end. Yeah, yeah. You're so good처럼. 쏟아질 불꽃 짙어봐 선물을 줄게. 잠을 수도 없이 커져가 오늘 하루는 겨우 전야제 지금부터 시작된 축제에 원한다면 열어줄게 everyday You're my VIP yeah 1, 2, 3 Champagne High five we got star 영영와 Cash, cash, cash, cash, cash Come every vanish, vanish Cause 이 순간을 즐겨 Every Monday Let's play Every Tuesday We dance Wednesday we end Yeah Till dawn 쏟아질 불빛을 담아서